아쉬워도 미련은 두지 마. 내일을 위해 사는 인생 열심히 살았다 큰 소리 치면서 멋지게 신나게 내일을 간다. 당신이 함께 있어만 주면 활기가 넘친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희갑에 태어난 남자라고 깔보지 마라. 멋있는 인생은 60부터다. 사랑도 행복도 이제부터 인생의 시작은 60부터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이제부터 즐기면서 살아갈 거야. 인생은 60부터다. 아쉬워도 미련은 두지 마. 내일을 위해 가는 거야. 인생을 즐기며 보람을 느끼며 멋지게 신나게 내일을 간다. 당신이 함께 있어만 주면 활기가 넘친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희갑에 태어난 남자라고 깔보지 마라. 오래된 된장이 맛있는 거야. 이제부터 인생의 시작은 60부터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이제부터 즐기면서 살아갈 거야. 인생은 60부터다.